H UBS. Dramatic World.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전 세계에서는 매일 새로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발전할수록 빈부격차, 환경문제, 인권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죠. 드라마에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잘 녹아있는데요. 때로는 현실이 너무나 사실적이게 묘사돼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죠. 매주 월요일, 드라마틱 월드에서는 하나의 드라마와 그 드라마에 반영된 사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뿐만 아니라 드라마 속에 숨겨진 연출 의도와 메시지를 해석해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드라마 시청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곧 죽습니다를 다 같이 시청해봤는데요. 스스로 삶을 마감한 이제가 12번의 환생을 거듭하면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담아낸 드라마였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었죠. 과연 오늘 함께 시청할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저번 주까지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면 오늘은 미국에서 방영된 드라마를 시청해볼 예정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4개의 시즌으로 제작된 드라마고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미국 서부 시대를 바탕으로 한 테마파크가 드라마의 이야기 전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답이 뭘지 감이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드라마는 웨스트월드입니다. 웨스트월드는 BBC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TV 시리즈 탑 100 중 9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즌1은 흥미진진한 전개와 충격적인 반전으로 화제와 찬사를 쓸어모으며 마무리됐는데요. 이러한 호평이 무색하게 시즌1 뒤로는 점점 인기가 떨어지더니 시즌4가 종료되고 나서는 시즌5의 계획이 취소가 되는 등 용두사미형 미드라는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죠. 하지만 웨스트월드 시즌1만큼은 탄탄한 세계관으로 구성돼 있고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 사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웨스트월드를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스트월드의 세계관과 전반적인 줄거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웨스트월드라는 공간은 과거 서부를 배경으로 하고 고도로 발달된 미래에 만들어진 테마파크인데요. 이 테마파크에 입장하면 고객도 서부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하고 총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며 말을 타고 이동해야 하죠. 웨스트월드 안에는 사람과 똑같이 생긴 호스트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호스트란 쉽게 설명하자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로봇인데요. 호스트들은 주어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절대 사람은 해칠 수 없다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웨스트월드의 입장료는 매우 비싼데 큰 돈을 내고 입장한 사람들은 그 공간에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보물찾기, 강도, 심지어 호스트 수십 명을 마구 학살하는 것까지 모든 일이 허락되죠. 호스트인 돌로레스, 그리고 그녀의 연인인 테디 등은 웨스트월드 공원 안에서 주어진 시나리오대로 매일 정해진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로는 호스트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데 죽은 호스트들은 정신 상태를 점검받고 수리된 후 기억이 재개돼 다시 테마파크로 투입되는데요. 주인공인 돌로레스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지워진 기억을 되찾고 자유의지를 되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기억이 삭제되지 않도록 인간을 속이기도 하고 다른 호스트들과 협업해 웨스트월드의 탈출을 계획하죠. 웨스트월드의 이야기 전개는 과거와 현재를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번 정도 시청해보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되짚어보고 숨겨진 단서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웨스트월드는 기본적으로 인간 존재의 본질과 각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 주제가 심오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웨스트월드에 숨겨진 메시지를 함께 알아봅시다. 웨스트월드는 시청자로 하여금 인간의 본성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줍니다. 현실 세계에서 살인과 폭력 등의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비인간적인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인간이라면 타인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정해진 규범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웨스트월드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금기를 깨는 과정에서 현실로부터의 해방감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는데요. 웨스트월드에 입장한 고객들은 현실에서 참아온 것들을 호스트들에게 마구 표출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살인을 저지르고 호스트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절망하는 호스트들을 보면서 웃음을 짓기도 하죠. 이러한 장면을 통해 웨스트월드는 모든 것이 허용된 공간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추악한 이면을 고발합니다. 두 번째로 웨스트월드 속에 드러난 호스트와 인간의 차이를 통해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고찰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하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반면 호스트는 인간이 정한 감정만을 느끼며 불안, 자기 혐오 등을 느끼지 않도록 일부 기억이 지워지거나 초기화가 되죠. 하지만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고통이 필요합니다. 호스트인 돌로레스 역시 자유의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통을 느꼈는데요. 미로의 중간을 향해 가면서 가족을 잃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고통, 그리고 답을 찾지 못한 고통 등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돌로레스는 이러한 고통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면서 점차 인간다운 사고를 하기 시작하죠. 고통이 없다면 더큰 행복도 없기 마련인데요. 불안, 자기혐오, 죄책감, 고통 등 부정적인 감정들도 인간다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한 로봇이 개발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웨스트월드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이는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실수가 인간의 모습을 앗아가는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호스트들을 제어하려고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코드를 입력했지만, 나중에는 호스트들이 자아를 깨닫고 인간처럼 사고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인간의 명령으로도 호스트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죠. 결국 의식을 가진 로봇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최근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고차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우리 삶에 빠르게 스며들어 이제는 과학기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됐죠. 로봇이 서빙을 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글을 대신 써주면서 인간의 삶에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전쟁의 무기로 사용돼 인간의 목숨을 앗아간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AI 드론을 활용해 자체 판단으로 러시아군을 공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무기 기술이 인간 통제를 벗어날 공산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죠. 웨스트월드에서 일어난 일들은 결코 판타지가 아니며 우리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본성과 미래의 과학 기술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웨스트월드를 함께 시청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즐거운 관람 되셨나요?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드라마를 같이 시청해 봅시다. 이상으로 오늘의 진행자 이서빈, 디렉터 김태인, 엔지니어 윤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